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부터 1절 이하의 32절까지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아담의 그 족보를 10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소개하고 있죠. 1절부터 32절에 이어지는 이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담부터 이 에녹의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에녹 이전에, 에녹이 7대 손인데 에녹 이전에 그 조상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그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기록을 볼 때 이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는가? 대략 900세입니다. 900세. 90세가 아니고요. 900세입니다. 평균적으로 900세는 살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또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그중 좀 적게 살았어요. 그게 895년입니다. 야렛은 962년, 제일 오래 살았죠. 이렇게 보면 이 에녹 이전의 그 조상들은 평균 900세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3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6절을 보시면요.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성경에 보시면 에노스, 게난, 뭐 마할랄렐, 야렛 계속해서 그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0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900년을 산 사람들이라면 그 일생에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900년이나 산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불과 고작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그 일생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에녹 이전의 그 조상들은 9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참 단조로운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그 표현, 같은 패턴을 확 바꿔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에녹을 기록하면서 에녹에게 어떤 표현이 바뀌었는가 세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그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달라진 점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보이나요? 어떤 게 다르죠? 앞에 있는 조상들의 그 표현과 달리 세 가지 다른 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다른 그 조상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에녹에게 이 말이 들어가 있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조상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했는데 이 에녹은 뭐라 그래요? 그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이 있지 않더라.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건 좀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조상들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몇 년 살았습니까? 365년. 사실 365년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긴 기간인데 그 앞서 살았던 조상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365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말하자면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서 승천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신약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을 뭐라 그럽니까? 에녹을 두고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역사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또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엘리야. 지금 이 에녹으로부터 대략 한 2200년 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에녹. 이 에녹과 이 엘리야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에녹의 일생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365년을 살았다 그래요. 365년. 뭐 다른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생애죠. 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명을 살았지만 그 일생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의 일생을 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이 에녹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고작 이제 5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짧은 인생에 뭐라고 평가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에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런 호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 나름대로 이미 청소년기에 또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한 시기에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영아, 너는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이다. 아, 제가 제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신다면, 이런 증거를 저에게 주신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뭐 비록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여전히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별명으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 후회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으로 어떤 말로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자기개발이 인기죠. 성공학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단 1.3%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꿔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1.3%만 한번 바꿔보라고 제안을 해요.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인간과 영장류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를 연구했대요. 그들의 DNA를 분석해봤답니다.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의 DNA를 분석했는데 차이가 있더래요. 몇 퍼센트? 1.3%가 차이가 있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그 1.3%의 차이가 사람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침팬지를 구분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착안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1.3%가 어찌 보면 아무런 차이도 아닌데 그것이 인생과 그 침팬지를 구분하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하루 인생의 24시간 중에 1.3%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24시간에 1.3%면 얼마나 될까요? 따져보니까 20분이랍니다. 20분. 하루에 20분만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성공학을 말하는, 자기개발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단 성공학, 뭐 자기개발을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우리 교회의 그 서재에 있어서 보았던 책 중에 경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청교도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한 장이, 7장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거기서 제안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게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할지를 거기에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베일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날마다 그렇게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비록 자기개발이나 성공학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매일매일 그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되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강조하였고 또 실제로 청교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단 20분이라도 하루하루에 단 20분이라도 혹 출근길에나 혹 쉬는 시간에나 혹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아니면 새벽기도 시간이라도 20분을 시간 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내 인생이 그래서 다 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가, 그러한 문구라든지 그런 마음이나 다짐이나 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고 되새겨보고 또 그렇게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녹으로 돌아와서 에녹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365년 가운데 그의 일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그에게 어떤 비결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에녹은 아마도 그의 처음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65세까지는 그저 다른 조상들처럼 단조롭게 자녀를 낳고 또 몇 세까지 자녀를 낳으며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단조로운 삶을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65세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요.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시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남은 평생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겠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일이 그의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런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에 비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기회가 많으신 거죠. 그렇죠?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 아직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반면에 에녹보다 좀 연세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할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녹에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가? 성경을 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구약학자들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인물에 그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무드셀라의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창의 사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창을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무드셀라인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무트라는 말, 이 무드 할 때 무트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샬라흐라는 그 말이 무드셀라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샬라흐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보낸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죽음 심판 보낸다. 무드셀라는 뭐겠어요?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전해 오는 내 이야기에 의하면은 각 성읍이나 마을에는 창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창을 지키는 사람은 일종의 뭐 지금처럼 무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을 지키는 사람은 일종의 그 마을의 수호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말하자면 창의 사람, 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이름의 의미를 종합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의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보내진다. 창의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보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좀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이름을 지으면 좀 복된 이름, 뭐 좀 앞으로 형통할 이름, 제 이름이 뭡니까? 부형, 부가 형통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런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에녹은 저랑 좀 비슷한 점도 있어요. 저희 셋째 아이의 이름이 제가 지었는데 셋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예림입니다. 예림. 예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예림이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싶다. 그런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부모니까 예림,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렇게 졌어요. 좀 뭔가 비슷한 구석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 이런 의미로 지었어요. 그럼 평범한 일은 아니죠. 뭔가 그의 에녹의 어떤 심경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든지 무엇인가 분명한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녹은 조상들처럼 900년을 살면서 단조로운 살았던 삶이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요?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요 철저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간 겁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뭡니까? 다름 아닌 죽음과 심판에 대한 종말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는 사실 이 점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증거해 줍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397쪽인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여기에 에녹이 소개되고 있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무엇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그들이 행한 행위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완악한 말로 행한 그 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과거형으로 표현합니까? 미래에 있을 일인데 미래에 있을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정적일 때 성경은 그 표현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행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과거형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담의 7세대에선 에녹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마치 이미 임했던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한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그것을 알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에녹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에녹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면, 죽음이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도 창세기 5장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옮김을 받았다. 승천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의 석학이요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이어령 교수께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토론토에 있으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7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고 학문활동을 해왔는데 70이 되어서 고희가 지난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속사정을 그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시를 적으세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다라는 라틴 말이랍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쓰시면서 이어령 교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의식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이 원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돌을 쌓아 1000년 가는 성과 도움을 세우는 까닭도 생명이 쉬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때부터 나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나이 70이 넘은 이 지성인이 평생 무신론자로 사셨던 이분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신론자에서 거듭나서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생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글들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이 지성인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고백에서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을 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4천년 전에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그 남은 인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이 의식을 날마다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믿고 살았던 이 에녹의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예, 969세. 그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코미디 중에 그 무병장수, 자식이 무병장수 하기를 기원해서 그 자식의 이름을 길게 지었던 그 코미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김수환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뿌리카, 무드셀라, 구름은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의 돌돌이. 기억하시죠? 저도 이거 찾느라고 애썼습니다. 저도 그 코미디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어머, 아들이 어떻게 됐다면, 김수환모, 뭐, 이름이 뭐 나가잖아요. 그쵸? 그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있더라고요.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람, 산 사람이 969년 살았는데 그 아들이 무병장수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소원에 그 아들의 이름에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시면요. 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그대로 그 기록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이름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10대라고 하는 의미 있는 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족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몇 세 때 일어나죠? 600세에 일어납니다. 노아가 600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오늘 그 창세기 5장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시면요, 무드셀라가 지금 오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니, 에녹이 몇 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 그랬어요.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187세라 그래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몇 세냐 그러면은 182세라 그래요.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니까 그 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세였는가? 182세와 187세를 더하면 369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몇 살이에요? 369세라는 거예요. 지금 뭐 머리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예. 아무튼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세였는데 몇 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그러면은 600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이었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969년이죠.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가 임한 때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확한 연대인지 아닌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이름처럼 에녹이 그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역사 속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노아의 가정만 제외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신다 민수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드셀라가 죽은 969년에 죽어서 그 해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해다. 그래서 그것이 딱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무드셀라의 출생은 적어도 그 아버지 에녹에게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에녹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그 기간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를 969년이나 그 인생이 가장 오래 살 만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유난히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써요. 뭐라고 씁니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죠?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참 많이 씁니다. 누가 좋으면 좋아 죽겠다.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 죽겠다. 기분, 예,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 애들은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지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죽인다. 죽인다는 말을,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아마 더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참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에녹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꺼리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오히려 그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쁨과 가장 만족과 가장 큰 보람을 맛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맨날 나 죽겠다 죽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영부영하기에는, 제 이름이 부영인데 부영이 아닙니다. 어영부영 아니고 부영인데, 어영부영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은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동행, 오늘 사용한 동행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예속시켜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게 된 순간부터 평생을 처음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기에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부영아, 너는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영아, 너 죽인다. 여러분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인생 참 죽여준다.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제일교회를 보실 때, 야, 고향제일교회 죽여준다. 뭐 다른 사람,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교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고향 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